참 궁금해 그건 너도 마찬가지 이거면 충분해 죽고 죽는 이런 놀이 참을 수 없는 이끌림과 호기심 묘한 너와 나 두고 보면 알겠지 Narcissistic 막걸리 Love it 서로를 비춘 밤 아름다운 까만 눈빛도 빠져 깊이 숨 참고 Let's start 사랑이라는 건 한순간에 필 테니 직접 들어